가자라 평양 야마살 스와르지린 아섭 알라마트는 기도할 워지리 수하 강하고 월부프들 무라피쿨라후 닐무샤라카 필 이스티마이 리타주디디 수하일 알라미 월문아키드 피두하 비카토르